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한마디입니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의 도전과 투쟁으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